추억의 골든팝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든팝스 이광용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도 이제 꽤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올림픽이 끝나면 신체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인간 생리를 보여주는 한편의 감동 드라마 패럴림픽을 올림픽이 열렸던 나라에서 개최하는데요. 이를 보고 있거나 기사를 접하게 되면 잔잔한 감동과 함께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데요. 온통 주변을 관심있게 살펴보면 배울 게 사방천지에 말 그대로 널려있는 것 같습니다. SBN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추억의 골든팝스 칼리 사이먼과 함께 시작합니다. You are so vain. 두 팔이 없는 탁구 선수가 입에 라켓을 물고 패럴림픽에 출전하여 상대 선수의 공을 받아치며 분투하는 장면이 TV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이집트의 이브라함이라는 선수랍니다. 두 경기에 잇따라 패해 아쉽게도 예선에서 탈락했지만은 우리 나이로 볼 때 적지 않은 나이 45세 패럴림픽에 출전하고 양팔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경기에 참여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경외심을 느끼게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그저 놀랄 뿐입니다. 스펜더 발레입니다. True. 원래 이집트의 탁구 선수 이브라함은 10살 때 기차 사고로 두 팔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한 좌절감, 그 좌절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을 한탄하게 된다는데요. 그 후 가족들의 헌신과 3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입으로 탁구를 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입으로 탁구를 친다. 이게 가능한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상대방이 보낸 공은 그래도 받아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브는 어떻게 놓는지 이 난관을 넘어서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오른발로 탁구공을 차서 올린 뒤 입에 문 라켓으로 네트 너머로 보내는 서브 방법을 오랜 시간 끝에 터득했다고 하는데요. 실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기타를 못 치냐는 주변 분들의 놀림에 제가 왼손 둘째 손가락 검지를 어렸을 때 다쳐 기타줄을 잡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도 기타를 못 춘다고 변명하고 있는데요. 참 이 얘기 들어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You are not alone이라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 들어보시겠습니다. Another day has gone. I'm still all alone. How could this be? You're not here with me. You never said goodbye. Someone tell me why. Did you have to go? Leave my world so cold. 지금 저희는 양팔이 없는 탁구 선수 이집트의 이브라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른발로 공을 차서 입으로 서브를 보내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는 아프리카 탁구대회에서 2011년과 13년도에 은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의 스타일로 탁구 경기를 펼치는 모습은 지금 유튜브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입으로 탁구 치는 선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머라이 캐리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노래이죠. 히로입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히로였습니다. 90년대가 머라이어 캐리의 전성기였다면은 여기 이 여가수도 그녀와 함께 90년대를 양분한 슈퍼스타였죠.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역시 설명이 필요 없는 노래임은 물론이죠. I'll always love you입니다. I would only be in your way so I'll go but I know I'll think of you every step of the way. could build a mansion that is higher than the trees. I could have all the gifts I want and never ask, please. I could fly to Paris, it's at my beck and call. Why do I live my life alone with nothing at all? But when I dream,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When I dream, 키드의 When I Dream이었습니다. 80년대 이분 인기 정말 대단했었죠. 하얀 수염이 참 선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곤 했었는데요. 그의 히트곡 갬블러란 영화에 그가 주연으로도 나오고 당시에 온통 세계가 그의 손안에 있을 것만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자, 노래 계속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케니 로저스입니다. 카월드 오브 카운티. 1980년으로 돌아갑니다. Everyone considered him the coward of the county. He'd never stood one single time to prove the county wrong. His mama named him Tommy. Folks just called him yellow. Something always told me they were reading Tommy wrong. He was only 10 years old when his daddy died in prison. I looked after Tommy 'cause he was my brother's son. I still recall the final words my brother said to Tommy. Son, my life is over, but yours has just begun. Promise me, son, not to do the things I've done. Walk away from trouble if you can. It won't mean you're weak if you turn the other cheek. I hope you're old enough to understand. Son, you don't have to fight to be a man. There's someone for everyone, and Tommy's love was Becky. In her arms he didn't have to prove he was a man. One day while he was working, the Gatlin boys came calling. They took turns at Becky, and there was three of them. Tommy opened up the door, saw his Becky crying. The torn dress, the shattered look was more than he could stand. He reached above the fireplace and took down his daddy's picture. As his tears fell on his daddy's face, he heard these words again. Promise me, son, not to do the things I've done. Walk away from trouble if you can. Now, it won't mean you're weak if you turn the other cheek. I hope you're old enough to understand. Son, you don't have to fight to be a man. The Gatlin boys just laughed at him when he walked into the bar room. One of them got up and met him halfway across the floor. When Tommy turned around, they said, "Hey, look, old Yella's leaving." But you could have heard a pin drop when Tommy stopped and locked the door. 20 years of crawling was bottled up inside him. He wasn't holding nothing back, he let him have it all. When Tommy left the bar room, not a Gatlin boy was standing. He said, "This one's for Becky," as he watched the last one fall. And I heard him say, "I promised your dad not to do the things you've done. I'll walk away from trouble when I can. Now please don't think I'm weak. I didn't turn the other cheek. And Papa, I sure hope you understand. Sometimes you gotta fight when you're a man." Everyone considered him the coward of the county. 지금까지 다섯 번이나 그래미상을 수상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음반을 내시며 세계 공연 투어를 하시는 케니 로저스의 Coward of County였습니다.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피노키오입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는 할 순 없지만 아닌 걸 아닌 걸 미련일 뿐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번에는 락 음악의 황금기 70년대 노래 한번 감상해 볼까요? 한국인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노래죠.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 방송 시작했을 때 어떤 분이 사연함에 70년대 하드락도 좀 소개해달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그 내용을 검색해서 이제서야 보내드리는 것 같습니다. 블랙사바스입니다. She's Gone. 정작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일본과 우리나라 등 비영어권에서 명곡으로 사랑받고 있는 노래 블랙사바스의 She's Gone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번안곡과 원곡을 동시에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인숙 씨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와 원곡인 프랑스의 샹송 가수 알랑바리에가 부른 시인이라고 번역되는 언포에테입니다. 배인숙 씨가 1979년도에 발표한 이 곡은 당시 국내에 유행했던 트로트풍의 곡들과는 사뭇 다른 곡으로 평가받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원곡 그 이상으로 번안을 참 잘했던 그런 곡으로 생각되는데요. 먼저 오늘은 원곡부터 듣고 배인숙 씨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랑 바리에입니다. 원곡인 언포에테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Un poète ne vit pas très longtemps. Il se croit que la vie a pleine dent. Brûle toutes cartouches en même temps, se moquant des faux culs, des faux semblants. Un poète ne vit pas très longtemps. Un poète ne vit pas très longtemps. Si vous l'avez cru voir vieillissant, son fantôme, son spectre, assurément, ou sa dernière blague d'étudiant. Un poète ne vit pas très longtemps. Un poète se meurt de temps en temps. Ce n'est pas la cohue à l'enterrement. Juste quelques amis, quelques parents. On n'a pas alerté les présidents. Un poète se meurt de temps en temps. Un poète se meurt de temps en temps. On ne retrouve pas de testament. Encore moins d'héritiers, de prétendants. Seule est là la compagne des jours sans. Un poète se meurt de temps en temps. 원곡 언포에테 들어보셨는데요. 배인숙 씨는 언니인 배인순 씨와 어머니의 권유로 신중현 사단의 멤버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신중현 씨로부터 펄 시스터즈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커피 한 잔 등을 발표하면서 소울과 사이키델릭한 사운드로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언니인 배인순 씨가 동아그룹 회장이셨던 최원석 씨와 결혼하면서 그룹은 자동 해체를 하게 됩니다. 그 후 79년 안치행 사단에 합류, 바로 오늘 들으실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후 언니의 이혼과 더불어 데뷔 40년 만에 2011년경에 KBS 연말 특집으로 그들만의 무대가 열렸습니다. 그 이후 연예계에서 아직까지 그들의 근황은 접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인숙 씨의 노래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마주보며 속삭이던 지난 날의 얼굴들이 꽃잎처럼 펼쳐져 간다. 소중했던 많은 날들을 빗물처럼 흘려보내고 밀려오는 그리움에 나는 이제 돌아다 본다. 가득 찬 눈물 너머로 거울을 보면 생각이 난다. 어린 시절 오고 가던 골목길의 추억들이 동그랗게 맴돌아간다. 가슴 속에 하얀 꿈들을 어느 하루 잃어버리고 수상하는 아쉬움에 나는 이제 불하다 본다 가득 찬 눈물 나무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난다 해지던 아픔보다 처음 만난 순간들이 잔잔하게 물결이 된다 눈이 내린 그 겨울날 첫사랑을 묻어버리고 젖어드는 외로움에 나는 이제 불하다 본다 넘치는 눈물 너머로 이번 노래는 80년대 우리들에게 사랑을 흠뻑 받았던 노래입니다. 캐나다 교사 출신의 앤 모레이가 노래하고 랜디 구드럼이 작사 작곡한 전 세계의 모든 분들이 정말 사랑했던 노래 You Need Me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몰랐는데요. 이 곡은 사실은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린 노래라고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유명 DJ 이종환 씨가 이 곡과 함께 가사 말을 낭독하던 것도 문득 떠오릅니다. 앤 모레이입니다. You Need Me. I sold my soul. You bought it back for me and held me up and gave me dignity. Somehow you needed me. You gave me strength.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on my own again. You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I finally found someone who really cares. You held my hand when it was cold, when I was lost. You took me home, you gave me hope. When I was at the end and turned my lies back into truth again, you even called me friend.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on my own.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You needed me, you needed me, you needed me. 오늘도 작별을 구할 시간입니다. SPM 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초기 골든팝스는 월요일 화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또한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듣기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언제든지 다시 청취가 가능함은 물론이고요. 오늘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실현한 이집트의 탁구 선수 이브라함 하마트 이야기를 중심으로 골든팝스 꾸려봤습니다.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의 협찬으로 추억의 골든팝스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크리스토퍼슨입니다. Why Me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y me, Lord? What have I ever done to deserve even one of the pleasures I've known? Tell me, Lord, what did I ever do that was worth loving you or the kindness you've shown? Lord, help me, Jesus, I've wasted it, so help me, Jesus. I know what I am. But now that I know that I needed you, so help me, Jesus, my soul's in your hand. Try me, Lord, if you think there's a way I can try to repay all I've taken from you. Maybe, Lord, I can show someone else what I've been through myself on my way back to you. Lord, help me, Jesus, I've wasted it, so help me, Jesus, I know what I am. But now that I know that I've needed you, so help me, Jesus, my soul's in in your hand.